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애국 6.25 69주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읽어나가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김정은이 지난주에 회담을 했지요. 회담을 하면서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말했는데 6.25 전쟁은 북한이 외세에 침략당한 전쟁이라 북한이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누구에게 침략을 당했는가 하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게 침략을 당해서 외세 침략에 맞선 전쟁이 6.25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군대 말로 말하면 양심불량 역사 왜곡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6.25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이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여러분 소련에 가서 2월 달에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주석이던 주얼레 수상과 중공군 사령관인 모택동의 허락을 받고 이제 남쪽에 있는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아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 남쪽 남한의 국민들 20만 명이 봉기를 해가지고 쳐들어 내려오기만 하면 당장 그냥 남한은 다 접수합니다. 그 말을 믿고 박헌영의 말을 믿고 6.25 전쟁을 일으킨 한마디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받고 일으킨 남침 전쟁이 6.25인데 지금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는 역사를 왜곡해 가지고는 회담을 하면서 6.25 전쟁은 이 외세에 의해서 북한이 침략을 당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해가지고 극이 침략에 맞서서 싸운 전쟁이 6.25다. 여러분 공산당들은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원래 사탄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이 공산당의 수법을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6.25 일어나기 전에도 김일성이가 평화 공세를 펴면서 평화 평화 평화 공세를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해서 남한을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전쟁 준비를 탁 해가지고 그냥 6.25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사람들이 쉬는 날 쳐들어온 것이 6.25 침략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 1페이지를 보십시오. 강원도 삼척항에 유유히 들어온 북한 소형 목선 한 척이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귀순하기 위해서 강원도 삼척항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130km 지점 남쪽에 위치한 삼척항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나 해상경찰의 레이드나 군함이나 초소경비 이런 3중 4중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그들이 거침없이 삼척항구에 도달해가지고는 배를 이제 묶어놓고는 정박하고는 밖으로 쭉 나와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아 우리가 북한서 왔는데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좀 전화하려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이 북한서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 돼서 112에 신고하기 전에는 군도 몰랐고 해상경찰도 뭐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로써 해상경계에 큰 구멍이 난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군이 경계태세의 실패와 군 정신적 해이로 인해서 안보가 뻥 뚫려 군을 믿고 마음껏 이제 마음 놓고 잠잘 수 없는 위험한 한국이 돼버린 안보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군사 용어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시에는 바로 그 지역을 맡은 지휘관은 바로 총살입니다. 총살이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이 전시에는 대개 총살로 전시에는 그 대.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그 해상 통로를 지키고 있는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옷을 벗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는 전부 뭐 파도가 높아서 뭐 레이더에 안 걸리고 파도가 무슨 파도 다 이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그것이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군 평론가는 아니지만은 저도 육군에서 대위로 제대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목사로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목사인데 신앙생활 안에는 정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됐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거는 유튜브도 안 나오는 건데 한국의 주적 개념을 없애버린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이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으니까 경계태세가 여러분 소홀해질 수밖에요.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군인들에게 왜 훈련해야 되고 누구에게 총을 쏴야 되는지 군사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 훈련도 적당히 하고 군 경계태세 아니 누구하고 누구와 싸울 수 없으니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총부리를 겨눕니까? 적이 없는데 무슨 훈련과 경계태세가 의미가 있나요? 북한은 여러분 남한을 적으로 보고 지난 6.25 전쟁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핵을 만들고 무력으로 기회가 되면 두 번째 6.25를 일으켜가지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는데 현재 남북은 6.25 이후에 아직도 전쟁이 휴전 상태에 휴전선 155마일을 대치하고 있는 대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지요. 왜? 사실 북한은 우리 동포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평안도 개천 안주에서 태어나서 이 북한에서 살았었던 분이라 그래서 사실 북한도 우리 동포들이고 형제들이죠. 사실 북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김정은이하고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나쁜 놈들이지요. 북한 주민들은 사실 민간인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 평화롭게 지내는 거 참 좋은데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핵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김정일이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방문객으로 한국에 결코 가지 않겠다. 나는 남한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적화 통일해가지고 남한에 가지 뭐 정상회담에서 방문객으로 나는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남한에 방문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그 말을 했으니까. 적화 통일해가지고 남한을 점령관 사령관으로 나는 가겠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남한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 군대가 무슨 필요 있고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참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는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군사력이 아니고 대화다. 이런 망발을 했어요. 망언을 했어요.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군사력이 아니고 남북 간의 대화다. 물론 대화하는 건 좋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김정은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최근에 북한 사람들 앞에 연설하기를 우리 북한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핵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튼튼히 하는 길밖에 북한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다. 김정은이가 똑똑한 말을 했어요. 한국의 정치가 보다 오히려 더 똑똑한 말을 했어. 북한이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핵을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군대는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정신무장을 군이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은 방공교육과 군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그 공산주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 군종 장교로 있으면서 군 인격지도, 군인들 모아놓고 인격지도하고 공산주의 비판, 자살 교육 방지, 그리고 신앙 전력화 이런 걸 가지고 매주 혹은 매달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나쁘다는 걸 갖다가 군종 장교가 가르치게 했어요. 2015년 때에 박근혜 정부 때에 이런 그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북한군이 침략하게 되면 당신 북한군과 함께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 75%가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북한군하고 싸우겠다. 지난주에 자유민주주의연구원과 국회 자유포럼이 만 19세 이상 되는 남자들 1000명 이상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52%가 그러면 나도 내 한 목숨 던져서 북한과 싸우겠다. 52%로 줄었고 나는 싸우지 않고 국내에 피신하겠다 도망질치겠다 하는 사람이 24.8%, 외국으로 피신하겠다는 사람이 11.8%, 왜 11.8%, 그리고 침략하는 북한군이 오게 되면 나는 싸우지 않고 웰컴 투 사우스 코리아 이게 환영하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1.7%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지금 뭐 그 감리교 향린교회 같은 데서는 보면 그 뭐 귀빈 위인 그 북한 김정은을 귀빈 뭐 이렇게 환영단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북한이 접수하게 되면 홍위병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주적 개념은 통일되기 전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남한이 주적 개념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요. 절대 여러분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의 적이 된다는 것. 이것이 망가지면요 모든 군대 됩니다. 두 번째 예비역 장성들의 지적인데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군의 정찰과 해상 경계 태세가 구멍이 뚫림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지요. 작년에 핵심 내용은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GP 철수 DMZ 그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서해 완충수역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이용 등인데 우리 군의 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조치를 담고 있는데 GP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초소 북한이 쳐들어온지 안 쳐들어온지 볼 수 있는 초소 GP를 다 없애버리고 정찰기도 38선에서 85km까지 못 뜨다 보니 서울 수도권 상공에도 비행 금지 구역이 정해진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그 결정을 했죠. 북한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로 바로 진격해 올 수 있는 앞에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게 되면 말이죠. 핵을 달아서 미사일 쏘게 되면 몇 분 안에 옵니까? 2분도 안 걸려서 여러분 한국에 서울과 한국에 2분도 여러분 2분이면 피할 시간이 없어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얼마나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쏘게 되면 그냥 1, 2분 안에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여러분 참 어려움을 겪고 북한이 여러분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ABC 무기 A 아토믹 원자폭탄 수소폭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B 바이올로지컬 밤 생물학적인 무기 북한이 생물학적인 이런 그 무기가 세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C 케미칼 무기 ABC 무기가 이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이런 그 화학 무기 또 여러분 케미칼하는 이런 무기 생물학적인 무기인데 이런 것을 드론에다 해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한의 이런 그 한강 수역도 북한하고 한국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뭐 간첩들이 침투하기가 좋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남한 군복을 입은 특수부대 10만 명이 있거든요. 미국 그 북한에는 특수부대가 10만 명이 있어요. 그 남한 군복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침투해서 보내든지 땅굴로 보내든지 땅굴이 수십 개가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문을 다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지금 9.19 때문에 서울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접수해요. 사실 그 DMZ 때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건요, 한 시간이면 내려옵니다. 한 시간이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군에서 있어 봤잖아요. 전방부대에서 제가 군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군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스스로 안보를 이렇게 포기한 이런 조치로 봅니다.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남북한 군사 조치를 국회의 허락이나 비준도 없이 대통령 혼자서 국방부 장관과 이렇게 사인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월권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럴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뭐 그렇게 약속한다고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까? 북한이 약속한 걸 지킬 것이라고 믿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요. 원래 6.25도 여러분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그 다음에 막 결정적인 순간에 쳤어요. 북한이 핵을 안 만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우리 문 대통령이 세계에 나가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한국 대통령과 만나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미국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치 한국에 이제는 평화가 온 것처럼 종전선언 해달라고 그렇게 속였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핵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10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 1년인가 1년 반 사이에 10개를 더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통치자는 1948년 이승만에 의해서 세워진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저는 어떤 사실 뭐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내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에요. 부산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저는 대구 부산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 부산에서 자라고 인천에 가서 공부하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광주에 가서 제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5대 중요한 도시는 제가 다 돌았어요. 광주도 제가 사랑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 바로 우리 한국 아닙니까? 우리 애국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1948년 이승만에 의해서 세워진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굳건한 한미동맹 이 네 가지를 하나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돼. 왜?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문 대통령은 죄송하지만은 1970년에서 80년대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주사파 교육은 남북한의 아버지는 김일성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예요. 그래서 뭐 임종석이나 박원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부 다 주사파 교육을 받고 전향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포진해서 국정을 논하면서 나라를 사회주의 방향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아무리 자기가 잘해볼라 해도 밑에 있는 주사파들이 다 방향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바지 사장으로 아마 이렇게 세운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정적들을 또 적폐로 몰아서 너무 많이 감옥에 가두고 김동길 씨 칼럼을 보니까 당신 그렇게 많이 전부 적폐로 몰으면 당신이 앞으로 대통령 끝나면 당신은 감옥 안 갈 것 같으냐고? 당신은 신적폐야. 아이고 이제는 그런 잔인한 일 하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고 지도자가 되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게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세운 게 아니냐. 전부 감옥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흑백 논리를 따지게 되면 감옥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정 중요한 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공산주의로 이끌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공산주의 북한에 흡수 통일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요즘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 동창들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 보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전부 아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이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특별히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젊은 세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앞으로 계속 살 수 있겠는가? 아이들의 장래에 한국의 미래에 미래가 없다.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이렇게 불안하고 공산주의가 그냥 핵을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저는 요즘 참 미국에 와 있는 게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잘 사니까 이제는 뭐 한국의 경제가 뭐 한국 가도 미국에 있는 거 다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참 이 정치적으로 이 미국이 참 자유로운 나라라서 그래도 미국에 살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요. 사회주의 정책으로 반미 정책을 펴고 친중 정책을 보고 북한과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는 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어요.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반미 정책을 펴고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4대강 파괴하고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로 막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무슨 말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정교 분리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목사가 이런 정치적인 데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수적인 교수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좌파 우파를 떠나서 나라의 생존이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서 나라를 끌고 갈 때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성경적인 견지에서 책망도 하고 바른 길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목사라고 봅니다. 눈치나 보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정치적인 발언했다가는 교회가 큰 손해를 입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싹군 목사지 참 목사를 할 수 있는가? 교회가 존재하려면 나라가 있을 때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교회가 지금 뭐 있을 수 있으면 나라 망하면 교회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무관심하게 놔두면 팽개쳐도 안 돼요.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문제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목사라고 저는 봐요. 과거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광복운동, 3.1운동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낙동강으로 6.25 때 됐을 때에 목사들이 회개하면서 부산 초량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일본 무슨 신입니까 그거? 우상절한 거? 예? 신사참배했던 거. 북한 그 평양에서 신사참배했더니만 완전히 공산주의 동토의 땅으로 변해버려 저주를 받아가지고 북한 땅이. 참 그 무서운 거.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지도자들은 역사 앞에 진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진핑이도 사람이 6.25를 갖다가 북한이 침략받은 전쟁이다 미국과 한국에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김정은이 시진핑이 다 알면서 역사를 알면서 양심을 속이고 예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이 남한이 북침했는가요? 어떻게 미국이 북한을 침략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라고 합니까?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받고 다 짜고 허락받아가지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친 전쟁이 6.25 전쟁인데 내가 볼 때 시진핑이 나쁜 놈이 아주. 시진핑은 그 적그리스도요. 큰 적그리스도고 김정은이는 작은 적그리스도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저는 시진핑이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예.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간판 다 떼고 교회 예배에다가 CCTV를 다 달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예배 현장을 공안들이 다 CCTV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는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 다 검사 이렇게 하는 완전히 이거 뭐 그 시진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 그래서 북한이 기습적인 이제 남침을 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 것인데 8.15 광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미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분 8.15 광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본과 독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 2차 대전이 끝이 나면서 일본이 손을 바짝 들자 한국은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된 후에 북한과 남한의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 북한의 33살의 젊은 김일성이가 김성주라는 사람인데 소련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북한 땅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붉은 완장을 차게 홍위병처럼 완장을 차게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공산당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의 보호를 받으면서 완전히 소련군하고 북한을 완전히 공산 정치로 휘몰아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고 소련군들이 여자를 막 강간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토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김일성이가 모든 토지를 다 빼앗아가지고 부자들의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농민들에게 주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남한에서는 여러분 통일이 되자 미군이 이제 핫지 중장을 통해서 군정이 시작되는데 아직 민주주의가 준비되지 못한 이 남한 땅에 혼란이 약간 있었지만은 1945년 10월 9일 미국에서 오랫동안 애국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해서 이제 남북한 동시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만들고 이제 정부를 수립할 뜻을 미국에 제안하자 미국과 유엔이 협력해서 1948년 5월 11일에 총선이 실시되어 국회가 조직되고 1948년 7월 17일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 역사 왜곡이요. 100년 전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승만 박사를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하이 임시정부 그걸 건국이라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요즘 북한 김정은이가 나는 그거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말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역사 건국한 날이 없는 가운데 현재 지금 나라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소련군을 북한에서 좀 잠깐 철수하도록 종용을 해서 소련군이 압록강 북편으로 철수하게 되자 그리고 김일성이는 군대 군비를 계속 증강해 나가고 전쟁 준비를 확실히 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말하기를 외국군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돕기 위함인데 이제 우리 북한도 이제는 소련이 다 철수했으니 남한에서도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1949년 철수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은 철수할 때 여러분 아무런 무기도 남겨주지 않은 채 철수하다 보니 전쟁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김일성이는 교활에 가서 그 전쟁 의도를 남이 아래 차리지 못하게 계속 평화공세를 이어나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페이지를 내보십시오. 5페이지 마지막 과거 북한의 김정일은 자 과거 북한의 재원참화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김 장로님 한번 북한의 과거 북한의 김정일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남한의 방문객으로 가지 않고 점령군 사령관으로 갈 것이라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남한이 공산화 되면 천만 명은 빠져 도망갈 것이고 2천만 명은 내가 수청할 것이라면서 남한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 통합해서 4천만 명으로 공산 통일 국가를 세우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잔인한 성격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은 같은 생각을 이어받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요. 예, 베트남이 지금 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요. 그리고 105만 명 이상 보트피플로 배를 타고 도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월남 사람들이 다 도망온 사람들 아닙니까? 또요. 지금 베트남은 공산화된 국가로 노년 중년을 다 죽였고 27살의 현재 베트남의 평균 연령 예, 27살의 베트남 평균 연령인데 축구하는 거 보세요. 전부 젊어서 노인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잘. 또요. 먹었으니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 예.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을 때도 공산주의를 위해 베트남에서 반정부 활동하던 자들이 북베트남 즉 침략군을 환영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지 않고 전부 즉결 처형시켰다 합니다. 예, 베트콩들이 나중에 이 공산 그 반정부 활동하던 사람들을 환영하러 나오자 전부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자, 그래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 한국은 참 그 어려움을 받게 됐어요. 자, 6페이지 북한의 김일성은 그 중간에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 권장을 읽어주세요. 고등학생들이 6.25 때 생명 걸고 싸웠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이 오게 되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죠. 7페이지 유엔군 사령관에는 김충경 권사님 인천 상륙작전과 한국의 은인 맥아더 장군 읽어보십시오. 예, 맥아더 장군이 큰 신앙인인데 500대 1의 성공 가능성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는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북한군을 다 물리치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저 평양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누가 개입됐습니까? 중공군이 개입이 됐어요. 자, 7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 우리 홍 집사님 읽어보시죠. 중공군이. 예. 이제 그렇게 해서 6.25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는가. 8페이지 제일 위에서 첫째 줄에서 여섯째 줄까지만 읽어봅시다. 8페이지 홍권사님. 그리하여 예. 그래서 그 한국이 공산화되면요, 기독교인들은 모조리 다 죽어요. 제일 첫 번째 숙청 대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보면 이제 월남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요걸 좀 더 확대한 것이 여러분이 나누어진 거고 좀 더 짧게 한 것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월남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 평화회담 통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여러분 평화 무드가 조정될 때에 그 아주 이 반정부 활동하고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 간첩들이 각 정치 교육 곳곳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그 간첩들이 해가지고 월남이 망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외세도 침략을 하지만은 안에 있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월남하고 지금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10페이지 결론적으로 오늘 6.25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것 두 가지. 제일 먼저 애국정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애국정신을 가진 느헤미야, 다니엘, 예레미야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요. 내 나라는 나를 길러준 어머니와 같고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곱거나 밉거나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제가 군대 갈 때 군대 그 옷이 요에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두 번째는 애국 행동. 애국 정신은 반드시 애국 행동으로 실천돼야 되는데 애국 행동에는 소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행동은 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매국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밀수, 탈세, 간첩, 반정부 활동. 적극적으로 나라에 이로운 행동을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의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면 기도합시다.